아유, 팬입니다. 아유, 아유. 네. 앉으세요. 아유, 저. 야. 네. 아유. 일단 두 분 처음 만나셔서 네. 인사 벌써 하셨고 아까 대기실에서 네. 뭐 잠깐 뵀지만. 예, 예. 예. 저 사고 날 뻔했어요. 왜요? 차에서 타고 가다가 예. 차에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예.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예. 우리 매니저가 운전하자고 화면을 못 보잖아요. 그러니까 예. 그 목소리에 예. 하도 웃기니까 예. 친구가 우와 하다가 네. 차가 막 흔들릴 뻔했어요. 아, 목소리만 듣고요? 예. 얼굴 봤으면 사고가 났을 건데요. 야, 네. 그래서 이제 네. 이번 주에도 네. 한 분이 이제 사연을 올려주셨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 거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리플을 달아주셨어요. 아. 제가 일단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. 예. 네. 저는 29살 꽉 찬 나이로 결혼 상대자를 찾고 있는데 때마침 찾아온 절호의 소개팅 기회. 그런데 장소가 하필 연탄불 돼지껍데기 집이라네요. 매운 연탄가스 때문에 마스카라 검정물이 얼굴에 범벅이 될 텐데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. 라는 사연이었어요. 리플을 달아주셨어요. 그 돼지껍데기 집은 남자분 어머님이 하시는 집이 분명합니다. 한 시간 일찍 가셔서 설거지하고 계세요. 이거는 되게 주도면밀 하신 예. 분인 것 같아요. 또 있어요.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가 걱정이 되시면 워터프루트 타입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어때요? 네. 그 뒤에 더 히트해요. 네. 하나 사두면 밤에 불가마에서 소개팅해도 고민되지 않으실 거예요. 아~ 누룽지라는 분이 네. 네. 네. 적어주셨습니다. 이런 코너죠. 아, 이런 코너. 그 리플을 달아서 고민을 네. 해결해 주는 네. 네. 거구나. 또 네. 있죠. 또 리플. 네. 제가 지금 뽑아온 사연은 네. 아주 간단합니다. 한 줄입니다. 지금 사연을 보내신 님은 지금 돼지껍데기가 아니라 개껍데기라도 먹어야 합니다. 이렇게. 아, 29 꽉 찬 나이니까. 네, 아, 29 꽉 찬 나이니까. 개껍데기라도 먹어야 된다고요? 이분은 대화명도 개껍데기입니다. 대화명도. 그래서 그 이분 소재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예. 이 글을 올리시고 잠적한 걸로 지금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큰 반항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예. 네, 개껍데기. 또 있나요? 네, 이번 리플은 이분은 아마 조금 더 엽기적입니다. 마음에 만약에 그 네. 남자분이 드시면 네. 연탄가스 마시고 쓰러지면 되겠네요. 동치미 국물 속에 솟아나는 애정 애정 애정 이렇게. 아. 연탄가스 저도 마셔봤는데요. 네. 진짜 맛있어요? 아 이게 아니죠. 아 이게 아니죠. 진짜 죽을 뻔했는데 네. 그 일어나니까 깨 보니까 진짜로 동치미 국물이 옆에 있더라고요. 그걸 막 먹였대요 저한테 억지로. 네. 그래서 제가 살아났나? 도대체 살면서 안 당해본 일이 뭡니까? 연탄가스에 수제에 세탁소에. 네. 아이고. 기분 나쁘시면 때리시든지요. 네. 재밌네요. 네. 네. 아니, 안 좋은 게. 자, 그다음에 지금 비비는 거 네. 봤어요? 비비는 거. 아, 계속 아, 비벼서 이제 일어나게. 지금 아니, 왜냐면 세탁소 하신다며요. 네. 네. 이거 진짜 눌리면 안 들어간다며요. 네. 그러니까, 어떻게 해요? 아, 네. 네. 비비고 그러니까 있어 몰래. 요런 옷을 입었을 때 제가 알려 드릴게요. 누가 이렇게 자꾸 누르면 저를 한번 눌러 보세요. 예. 이렇게.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. 전 소중하니까요. 이렇게. 기타 이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. 이건 그냥 질문을 올렸는데요. 네. 돼지 껍데기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데 진짜인가요? 그게 무슨 얘기예요?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를 한 번도 안 드셔보셨군요. 예, 저 돼지 아직... 껍데기 그 굽기 전에 그래, 보면 그래, 털라 입고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게 있어요. 아, 뭐 예. KS 같은 거? 아니죠. 금인 이렇게. 거미 네 사람이 먹어도 된다. 예. 거미 찍게 아. 가끔씩 이제 털도 몇 개씩 털, 있고 털 났잖아요. 네. 네 뽑아가면서 먹는 것도 재미죠. 아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기타 리플 중에 그 데이트를 신청한 남자가 혹시 김재동 씨 아닌가요? CNC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전 얼굴이 이렇기 때문에 항상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하죠. 집에 돈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에 33평짜리 아파트 장난삼아 한번 사봤습니다. 장난삼아? 진짜 모델도 괜찮은 것 같고. 아, 그래요? 그래서, 네, 개도 키우고 이러려고. 네. 아, 이거 참. 네. 아, 근데 진짜로 네. 집 샀잖아요, 33평짜리. 1억 4천만 원 주고 샀죠. 예. 용자 9,800 받았습니다. 아이고, 어떻게 됐어요? 네. 자 오늘도 네. 참 재밌었는데 신승 씨 어떠세요 코너? 아, 저는 지금 이 코너는 생각 안 쓰고 네. 재성 씨 그 웃음하는 그 네. 웃음 소리나 네. 아까 저는 소중하니까요. 아, 많이 네. 배워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네.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웃음 소리예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